조선의 각지 축산기지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축산업 발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. 평양 가금 생산곡사나 공장들과 광포 오리공장, 흥주 닭공장에서 과학적인 종금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고기와 알 생산을 부쭉 누리었습니다. 대동강 돼지공장에서는 우량 품종 육종 체계를 세우고 모기 소비 기준을 훨씬 낮춤으로써 새끼 돼지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통합 조종 체계도 원만히 구축했습니다. 이 밖에도 안주 돼지 공장이 새롭게 개건 확장되고 평원 닭 공장이 정금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었습니다.